I've got a message 나 지금 심심해란 말이 두 왜 손이 바빠 대화가 끊기지 않게 Yo, babe. 마주가고 싶은 너에게 가로 세로처럼 취향을 말해줘 널 알아가게 마음과 마음이 닿게 손과 손이 닿게 쉬다가도 돼 넌 나의 품에 오늘 네 옆자리 나 널 웃게 해줄 사람 나 기분 네가 좋아 나 모든 게 난 궁금해 오해요 자꾸 실없이 있으면 나 픽픽 천천히 줄어가는 우리의 걸리 택시 밑에 기말이 걸어갔던 내 맘이 조금 답답하지만 참는 자기의 복이 있잖아 찬스를 시작해 서로에 대한 얘기 어쩌면 어찌란 얘기들까지도 모든 길은 열어둬 선은 지원해줘 직구적은 뭐 어때 이대로 좋잖아 오늘 네 옆자리 널 웃게 해줄 사람 나 기분 네가 좋아 나 모든 게 난 궁금해 오해요 한마을인 같은 생각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치 뭐가 망설여져 조금씩 마음을 풀어놔도 돼 알고 싶어져 너의 모든 게 다 사소하더라